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제16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階段을 上がって 右に 行ってください. 계단을 올라가 오른쪽으로 가주세요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친구와 함께 신주쿠에 있는 서점에 왔습니다. 제16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階段을 上がって 右に 行ってください. 계단을 올라가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いらっしゃいませ. 漫画 売り場は どこですか? 2階です. 階段을 上がって 右に 行ってくださ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いらっしゃいませ. 漫画 売り場は どこですか? 2階です. 階段을 上がって 右に 行ってください.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점원이 말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인사죠. 레스토랑 등에서 점원이 いらっしゃいませ라며 맞아주는데요.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해도 됩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를 발음할 때는 라 다음에 한 박자 숨을 멈춥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 이라시아이마세. 안나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만화 売り場は どこですか? 저 만화 매장은 어디입니까? 란 뜻입니다.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안나가 제일 먼저 만화 매장을 물었습니다. 는 저라는 말로 이야기를 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만화 売り場는 만화 매장으로 만화 만화의 의리바 매장이 붙은 말입니다.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죠. 도코는 어디이고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데요. 가를 붙여서 의문문이 됩니다. 문장 끝에 억양을 올려주세요. 이제 혹시 저는요 백화점 식품 매장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식품 매장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말하죠? 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식품은 쇼크힌입니다. 그럼 쇼크힌 우리바와 도코데스카 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되돌아가 보죠.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2카이 데스. 2층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2카이는 2층이고요. 숫자 니 2에 카이 층이 붙은 말입니다. 그리고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1층이라면 1이 있지니까 이치카이인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이카이입니다. 이치카이는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카이라고 합니다. 이카이군요. 외워둬야겠어요. 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점원이 만화 매장 장소를 설명해 줍니다. 階段을 上がって 右に 行ってください. 계단을 올라가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가이당은 계단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아가떼는 아가리마스 올라갑니다의 태형입니다. 이처럼 동사를 태형으로 하면 연속하는 동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이 계속되는군요. 네, 계속해서 미니는 오른쪽입니다. 니 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이때는 이키마스 갑니다의 태형입니다. 태형 동사에 그다사이 주세요를 붙이면 의뢰의 표현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작과 오른쪽으로 가는 동작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군요. 네, 여기서는 계단을 올라갑니다와 오른쪽으로 갑니다를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동사 아가리마스 올라갑니다는 태형이 아가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5층에 올라가 왼쪽으로 갑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왼쪽은 기다리 이고요. 5층은 고카이 입니다. 아가리마스 올라갑니다는 태형으로 하면 아가떼가 되니까 고카이니 아가떼 기다리니 이키마스 인가요? 네, 잘하시네요. 그럼 제16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가이단을 아가떼 미니니 이때 ください. 계단을 올라가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いらっしゃいませ。 漫画売り場はどこですか ?2 階です。階段を上がって右に行ってください。 다시한번들어볼까요? いらっしゃいませ。 漫画売り場はどこですか ?2 階です。階段を上がって右に行ってください。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 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 조사니는장소를가리키거나방향을가리키거나여러기능이있어서어려운데요. 이조사니에대해서가르쳐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조사니는수로동사가 います。 있습니다。처럼존재를나타내는경우장소를나타냅니다。예를들어저는여기에있습니다는 私は駅にいます。 라고합니다。수로동사가 行きます。 갑니다。처럼이동이나변화를나타내는경우는도착지를나타냅니다。저는역에갑니다는 私は駅に行きます。 라고합니다。또니는일시등때를특정할때도사용합니다。예를들어안나는10시에옵니다라고말할경우10시는 10시 이고옵니다는 来ます 니까 안나は10時に来ます 라고합니다。그렇지만내일이나다음주처럼언제말하는가에따라서일시가바뀌는단어에는조사니를사용할수없습니다。안나는내일옵니다에서내일은 아시다 이기때문에 안나와아시타기마스 가됩니다。안나와아시타니기마스라고는말하지않습니다。그밖에도조사니에는여러가지기능이있습니다。문장에나올때마다함께배우도록하죠。 여기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 이소리는계단을올라가는소리입니다。이소리를일본어로표현하면이렇게됩니다。 똠똠 이소리는문을노크하는소리죠。 네이소리도 똠똠 이라고표현합니다。그리고 도마위에서뭔가써는소리인가요？ 맞습니다。이소리도 똠똠 이라고합니다。 의성어의태어코너오늘은 똠똠 을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일본의저머는친절해말씨도정중하고아무것도사지않고가게를나와도고맙습니다라고인사를하네요。 네제16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階段を上がって右に行ってください。 계단을올라가오른쪽으로가주세요였습니다。 다음과에서는안나가찾던만화를찾을수있을까요？많이기대해주세요。